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7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21절까지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바울의 그 본문에서 처음에 율법에 대한 비유로 교훈을 시작하면서 또 이제 율법에서 계명으로 생각을 이렇게 전환시킵니다. 계명에 관한 여러 분명한 교훈들을 교훈해 준 이후에 계명과 더불어서 죄의 문제를 이렇게 좀 더 부각을 시킵니다. 나중에는 죄의 문제와 속사람, 소위 거듭남의 문제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구도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또 양심으로부터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또한 분명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거짓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과 관련된 죄의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생들 속에는 거하는 죄가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지난 날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들 속에는 항상 거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7절 보면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죄가 거한다 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우를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자기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행할 때에 원치 아니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라고 했죠. 우리는 바울의 고백이 진실함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거듭해서 고백을 합니다. 20절을 보면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에 대해 어떤 오해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죄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며 회피하고자 하는 것처럼 절대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은 이런 표현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죄와 짝하여 살아가면서도 어찌 그리 뻔뻔한지요. 예? 그들의 마음과 삶에는 죄에 대한 고백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 죄가 자기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자기 속에 거하는 죄가 자꾸 원치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한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인생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에 대하여 나중에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곤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들과 죄의 문제는 이처럼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며 또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자 애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뭐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죄를 늘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뭐 이렇게만 체념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죄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들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속상할 수도 있는 그러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러한 진실 아닌 진실입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거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오늘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우선은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했습니다. 선한 것이 거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어쩔 수 없는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압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자와 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죄의 문제가 선결 과제입니다. 이런 형편 때문에 당면한 고백 한 가지가 더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함인데 언제나 나타나는 결과는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바울만의 경우이고 또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인생들의 공통된 고백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그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그 죄를 행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성도들은 언제나 괴로워해야 되고 이런 괴로움을 확실하게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몸부림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인생이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들은 이 공존하는 세력 때문에 싸워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한 법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바로 이 법은 율법이 아니요 하나의 원칙이나 방식이라고 해야 합니다. 인생들 가운데는 선을 행하기 원함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 악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는 원래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고 이 죄의 문제를 율법적인 차원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혹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죄가 인생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따라서 믿음 생활은 이 두 가지 공존 세력 가운데 선한 의도가 언제나 승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답답한 가운데 고백한 말씀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했지만 성도들은 날마다 죄의 유혹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들의 연약함을 매일 피차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어쩔 수 없이 공존해 나아가는 이런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항상 오늘 히브리서에 표현 있는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한 이 귀한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언제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안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물리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기신 아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생활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생활할 때에 우리는 이런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흔들림이 없이 항상 우리 삶 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해 주는 바는 참으로 귀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죄의 문제 때문에 늘 안타까워하고 답답하고 괴로워했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끝이 아니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죄와 더불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귀한 말씀을 잘 새겨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언제나 매일 피차 권면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도하여 주시옵시오.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의 삶을 날마다 맛보면서 이로 인해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며 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